Hobbs News. 한양 행복 드링 상담 센터 또래 내담자 모집 안내입니다.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나와 가장 적합한 또래 상담자와 1대1로 매칭되어 또래 상담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 회당 50분 내외 총 5회 상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행복드림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TBT 간 수업지원실 교내 근로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학부 재학생이면서 성실한 자, 공과 대학 학생, 2024학년도 1학기 17학점 이하 이수자를 우대합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TBT 간 수업지원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양 행복 드림 상담센터 명사 초청 특강 안내입니다. 양재웅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초청해 진짜 어른이 되는 독립의 길이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 학교 HIT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한양 행복 드림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금리 속 우리나라 기업의 빚 증가 속도가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세계 3위로 우리나라를 웃도는 나라는 홍콩과 중국뿐이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의 경우 지난 3분기 기준 GDP 대비 비율이 100.2%로 34개국 가운데 2020년 이후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48.9%로 22위였지만 1년 전 대비 증가폭은 네 번째로 컸습니다.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세계유산위원회에 네 번째 진출에 도전합니다. 세계유산위는 오늘 22일 프랑스 파리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이 입후보한 세계유산위원회 신규 위원국 선거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위는 유산 등재와 삭제 보존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 세계유산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195개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가운데 21개국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위원국을 배분합니다. 한국은 1997년부터 2003년, 2005년부터 2009년, 2013년부터 2017년 총 3차례 위원국으로 활동했고 이번에 네 번째 위원국 선출에 도전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배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부다문이 70대 이모 씨 자택에서 이 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자신에게 달라고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입니다. 이후 배 씨 친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예천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고시원에 살면서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달아났으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재웅,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